우리나라 평양의 여명거리 건설장에서 지난 20일 현재 수십 개 호동의 3천여 세대 살림집에 대한 골조가 형성되었습니다. 다층, 고층, 초고층 살림집 건설을 맡은 군인 건설자들은 최고 14시간 만에 한 층씩 골조를 세우고 있습니다. 그리하여 착공 후 78일 만에 3천여 세대의 살림집 골조를 일도 세웠습니다.